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섬길 수 있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당시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외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때에 따라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때에 따라 음식을 하는 일, 마지막 때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오늘날까지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식별 표식이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구제하라, 어떻게 금식하라,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경건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또한 외식하는 자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금식 또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금식한다고 그렇게 티내지 말고 오히려 금식으로 인해서 몸이 초췌해질 수 있는데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름을 바르고 옷을 똑바로 입고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금식 생활을 하면은 신앙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은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 내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금식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바로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안트로폴로기, 인간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음악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 뭐 자연과학, 생물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 각자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것 같은 것을 규제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지만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본디 이 원문에는 만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몬을 물질주의를 뜻하는 그 만몬이즘이 유리하니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오직 섬김의 대상이고 물질은 내 마음이 혹시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용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지 물질이 나를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물질의 종으로 자신은 안 그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알지 못할 사이에도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그 염려가 우리를 하여금 물질 속에 구속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가만히 인간의 삶을, 인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주 다양한 염려들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구나. 뭐 몇 가지 염려는 사라졌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삶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야 할 것들, 기도하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염려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또 돌아서면은 제 일상 또한 염려 없이 살아가지 않는 때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염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 가정에서 주부일 것인데 식사 때가 다가오면은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친교 시간에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염려 없이 고민하지 않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아주 가끔, 그것도 그 특별한 날, 아내의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에 집에서 이제 음식을 아내를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외식 가거나 주문을 했으면 되는데 음식을 내가 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또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꽃 또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백합꽃을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태평한 이상적인 마치 몽상가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들에 핀 들꽃도 아니고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인간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자 하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이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일상생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학업, 직장에 대한 염려,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염려, 개인적인 염려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한 염려 등 제각기 다르지만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지나친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염려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망가뜨리고 나 자신 또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시고자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극단적인 염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또한 너무 염려한 나머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심지어 염려할 것도 아닌데 그러함까지 염려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이 전하는 그러한 걱정, 근심거리에 쉽게 전염이 되고 자신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또 사람들한테 옮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느 그 내과 전문의가 쓴 책 아파야 오래 산다라는 그 제목을 보면서 아파야 오래 산다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지만은 참 일리가 있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 제목처럼 질병이 있어야지 오래 산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은 건강에 치명적인 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위험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될 뿐 자신에게는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병을 앓고 드러누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이 건강하지 못함을 알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뜻으로 그 책 제목을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질병을 조심한다고 해서 너무 그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나머지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지각하고 피하고 또 정도껏 염려하며 지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만은 과도한 염려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키는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몰아세울 수 있는 이 과도한 염려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니냐라고 되물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염려를 능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너희가 잊고 지금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염려의 악순환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혼자임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전했듯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염려거리를, 근심거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염려 대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염려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마냥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거리에 쌓여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갈 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 염려거리를 때가 되면은 치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어느 독일 목사님의 은퇴 예배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지난 30년 동안 그 지나온 그런 행적들을 이렇게 회상하시는데 처음 목사로 부임받을 때는 자기 앞에 노인들 그리고 함께 매일 매주를 보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았기에 그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수없이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자꾸만 자기 자신이 축소되어가는 작아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목사님에게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하면은 그 일들이 소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교육이 있는 날에는 교육에 집중하고 혼인식이 있는 날에는 또 그 혼인 예식에 집중하고 장례식이 있는 날에는 그 장례일에 집중하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30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감당해야 했던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지혜를 주셨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세상과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염려가 부질없다는 것을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스는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욱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대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앞에 놓인 과제들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